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은복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 경축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